50 languages. 46. 46. في المرقص. 디스코장에서. 디스코장에서. هل هذا المقعد شاغر؟ 여기 자리 비었어요? 여기 자리 비었어요? أتسمح لي بالجلوس بقربك؟ 당신과 함께 앉아도 돼요? 당신과 함께 앉아도 돼요? بكل سرور. 그럼요. 그럼요. كيف وجدت الموسيقى؟ 이 음악 어때요? 이 음악 어때요? عالية بعض الشيء. 약간 너무 시끄러워요. 약간 너무 시끄러워요. ولكن الفرقة تعزف بشكل جيد للغاية. 하지만 밴드는 아주 잘 연주해요. 하지만 밴드는 아주 잘 연주해요. هل تأتي باستمرار إلى هنا؟ 여기 자주 와요? 여기 자주 와요? لا، هذه هي المرة الأولى.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لم أكن هنا من قبل. 저는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저는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요. أتحب أن ترقص؟ 춤 추겠어요? 춤 추겠어요? ربما في وقت لاحق. 나중에요. 나중에요. لا أتقن الرقص تماما. 저는 춤을 잘 못 춰요. 저는 춤을 잘 못 춰요. هذا سهل للغاية.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سأريك ذلك.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لا، أفضل في فرصة أخرى.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أتنتظر أحدا؟ 누구를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نعم، صديقي. 네, 제 남자친구요. 네, 제 남자친구요. إنه هناك. ها هو قادم. 저기 오네요. 저기 오네요.